멈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나르네. 어디로 가는 걸까?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눈 찾으러.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없는 구름나그네. 어디로 가는 걸까?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눈 찾으러. 부는 바람 새소리에 고개 넘어 눈 찾으러.